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에 참가할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야흐야 자카리아 헤이룰라 이집트 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과 이리나 말렌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아일랜드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라클리스 짜부다리 디스 세계평화리사회 집행서기, 코지마 외보류 환경교육보급계획 집행국장, 우웨 크로이토 도이출란드 아시아 월드네트워크 회사 사장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